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제 성경책으로는 181쪽 181쪽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저와 함께 무교절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점,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시작하여서 그 14일 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에는 세 가지를 준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무교절의 첫날에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애굽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모든 생각과 행동, 삶, 그것을 버리는 어떤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삶의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방종주의, 그냥 내 멋대로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가진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 방종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애굽 왕 바로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그의 말을 듣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오직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방종주의고요. 또 후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게 거부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해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반대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인데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어떤 종교생활과 어떤 실천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쓰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방종주의와 율법주의를 제거해가는 삶을 요청하는 게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그 모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제거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 택한 그것을 요청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죽음의 심판을 넘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룩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참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버리는 죄를 제거하는 그 삶을 요구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만 해주시고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무엇을 먹었어야 합니까? 무교병. 그 무교병은 발음이 잘 안 되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그 맛없는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종노릇 하던 그 쓰라린 삶, 그리고 그 결국인 심판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맛은 없지만 배를 부르게 하는, 배부르게 만드는 그 무교병이 그들을 종에서 자유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거하는 떡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은 없지만 그게 달콤한 떡이 되는 것이죠. 본래 자신에게 죽음과 심판이 마땅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무교병은 맛이 없지만 불평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죽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그 관계가 무엇으로 유지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관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순종의 삶도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교병은 그 은혜가 정말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무교병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보여줬던 그것이 신약시대에 그 은혜의 그 본질,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 부활, 그분의 다스리심,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교절의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거룩함, 죄 없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죄가 있는 일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체의 부패, 분해되는 그 과정을 겪지 않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이 무교절의 무교병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간 무덤 속에서 계시는 그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을 며칠 동안 먹어야 했다고 했습니까? 7일입니다. 7일은 완전순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항상 무교병을 먹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과 수고와 그 다스림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임을 감사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죄와 싸우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에도 일어나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을 제거해 가고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교절을 진정으로 오늘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버전으로 바꾸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우리 살펴보았는데 일단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네, 초실절이 정월 14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14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 날 시작되는 무교절을 지나서 16일 날 지켜지는 세 번째 절기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지켜지는 절기인데 봄 절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재앙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무교절이 누룩을 온 집에서 제거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어린 양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초실절은 우리가 읽어봤듯이 본문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 첫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초실절도 다른 앞선 그런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초실절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치셨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담아 놓으셨던 것이죠. 자,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초실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은 그 첫 수확물 그것을 추수해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곡물 한 단을 여 앞에서 흔들어서 연락되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실절에는 이렇게 첫 곡물 한 단을 이 흔드는 제사 방식 그걸 이제 요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초실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요제라는 제사 방식입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이 흔드는 요제라는 제사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 그것을 요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레위기 앞에 그 1, 2, 3, 4, 5장에 나오는 건데 이 흔든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흔들어서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난다, 깨어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흔히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죽은 성도가 잠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흔들어서 깨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흔들어서 깨운다는 이 요제의 그 제사 속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죠. 무교절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무교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썩지 않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계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초실절은 뭘 담고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요제로 드리는 초실절 제사가 11절에 의하면 언제 드려졌다고 합니까? 네,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약속의 그 존재가 안식 후 첫날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아시나요? 만약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난 것이 맞다면 그분이야말로 초실절에 드려지는 첫 곡물의 요제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님이 다 언제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자,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병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마가복음 16장 9절도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초실절에 드려지는 그 요제의 제사의 실체로서 그 초실절의 실체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초실절을 완성하신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초실절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초실절이 되면 곡식을 이렇게 가져가 와서 성전 그 옆에서 그 통곡의 벽 그 옆에서 흔드는 그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가 그 실체고 이루셨다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그 드려지는 곡물이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이라는 것이죠. 즉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첫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물 첫 번째 것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그런 의미에서 드리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 열매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맞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줄줄이 그에게 붙은 자들도 함께 살아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절 뒤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로 확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계획에 따라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을 부활하실 거라는, 하나하나 부활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초두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성경대로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구약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되어지고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이 바로 이 구약의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계획을 그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서 보았고 그 실체, 그 모든 절기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시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그리고 어쩌면 생명을 잇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초실절에 드려지는 첫 곡물이 그냥 한 개가 아니라 한 단을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그래서 한 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한 묶음이라는 말이죠. 한 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면서도 여럿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한 묶음의 사람들도 같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초실절의 요제로 바쳐지는 그 첫 곡물이 되시는 거고 그 한 단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혼자 살아나셨다면 한 단으로서의 그 초실절의 요제의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묶음으로 살아나셔야지만 초실절의 그런 참된 그 실체가 되시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한 절씩 봉독하시고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본문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참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그 초실절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본인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구약 성도들과 함께 깨어났다고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깨어난 그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과 한 단이 되어서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된 예수님과 한 묶음이 된 그 첫 곡식 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로써 예수님 당시의 기간 그 시점으로 해서 1500년 전에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곡식단이 살아났다면 그 다음 곡식들,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데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순차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질 것이 자명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날 예수 믿는 다음 곡식들인 우리들 역시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의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그 저는 공부하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의문을 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가장 중요하고 왜 꼭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초실절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신약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각 그 세 가지를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무엇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영광,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하게 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초실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이 부활, 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내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리고 그 승리가 단지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생에 매어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삶입니까? 가난하면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병이 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얕보면 어떡하지? 내 자식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모든 마음들이 바로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다그치고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이 세상을 우리가 아둥바둥 거리면서 고단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초실절날 흔들려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맞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그 영광,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 믿는 그 자녀로 양육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밝히 보여주시는 그 예수 부활의 사건과 또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또 확인케 되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얻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또한 분명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됩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증상들인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형편과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로서 넉넉하게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또 참된 참으로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